아이고. 예, 오늘 기타가 따단딴 따단딘 약간 뭔가 예. 아, 좀 그랬네요. 예. 예. F킨데 G를 짚어가지고 아이고. 뭘 알고 하는 소리예요? 몇 년 쳤어요 기타를. 예? 아 형님 참. 네, 저분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도. 예. 자 네. 오늘도 리플을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글을 네.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럼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권준철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이상하게 얼굴에서 땀이 많이 납니다. 특히 빨간 음식을 볼 때 말이죠. 남들은 소주에 골뱅이 무침 시킬 때 저는 파전을 시킵니다. 그것도 주방 아주머니께 고추는 빼주세요 라고 하면서요. 심지어는 TV에 나오는 낙지볶음을 보고도 땀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절 기인으로 여깁니다. 마른 하늘에 비 맞는 쇼를 보여준다며 내 입에 닭갈비 한 조각을 넣기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네. 땀이 아주 많이 나시는 보기만 해도 빨간색을 보기만 해도 땀이 난다는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찬밥 먹으면서 땀 흘리는 분들. 음식만 먹으면 조건만사적으로 무조건 반사로 그냥 네. 땀이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예. 상대적으로 또 공연할 때도 보면은 네. 저 같은 경우는 땀이 많이 안 나는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땀이 많은 분들하고 공연하면 저는 굉장히 성의 없는 공연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분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공연한 것처럼 그래요. 보일 때도 있고.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네. 리플을 올려주셨습니다. 네네. 첫 번째 최기숙 씨. 이분은 저 해결책을 좀 같이 고민한다기보다는 네. 약간 약 올리는 듯한 그런 네.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비웃죠 이렇게. 예. 최기숙 씨가 그럼 가을철 고추밭에 가시면 탈진하시겠네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아이고. 거기 약 올리는 거죠? 거기 빨간 고추밭에 가면 난리가 났겠네요. 탈진하죠 정말로. 어디를 봐도 막 땀을 비오듯이 쏟으면서 예. 탈진하시는 거죠 그냥. 그리고 김병일 씨가 또 밑에 네. 올려주셨습니다. 빨간색 음식을 드실 때 선글라스를 쓰고 드세요. 그러면 빨간색 음식이 다른 색으로 보일 것 아닙니까? 캬캬. 나는 역시 나는 천재다. 하하하. 이렇게 적어주셨거든요. 네. 그랬더니 밑에 네. 김진호 씨라는 분이 약간 또 비아냥거리면서 네. 아이고 천재 좋아하시네. 아 여기 리플 다시는 분들 중에 선글라스 관련 리플이 1288개였어. 그분들도 다 천재란 말이요? 이렇게 또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냥 넘어가실 분들이 아니죠. 예. 다음은 산타 다굴러스라는 분. 글쎄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뭐 산타가 다 굴렀다 이런 예, 얘기겠죠. 그냥, 예. 이것은 파블로프가 발견한 학습에 의한 습득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블로프는 개가 밥만 보면 침을 흘리는 것에 착한. 매일매일 개에게 밥을 주기 전에 종을 치고 밥을 줬고 그러자 나중에 그 개는 종만 치면 침을 흘렸다는 그 발견 아시죠? 네, 뭐 지금 알았습니다. 네, 이건 네. 제 소견이지만 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운 음식을 먹어야 땀이 나는 건데 먹기도 전에 빨간 음식만 보면 땀이 나서 뇌에 학습이 되어 박힌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선택의 길은 하나, 학습된 내용을 지운다인데요. 참고로 파블로프는 개의 학습 능력을 지우기 위해 뇌의 학습에 관여하는 부분의 신경을 끊었습니다. 어쩌시겠습니까? 뭘 어째요? 저기는 뭘? 아 이번엔 굉장히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그러게.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방법 없나? 네, 홍일이라는 분이 네. 이번에 조금 위로입니다. 네, 님은 다행입니다. 빨간색 보면서 침 흘리는 것보다는 좋은 증상입니다. 빨간색 볼 때마다 침 흘린다면 사람 참 추잡해 보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떡볶이를 보면서 침 흘리면 양호합니다. 저는 우체통을 보면 침 흘립니다. 완전히 바보 됩니다. 고맙게 생각하시고 금지막한 수건이나 하나 가지고 다니세요. 야... 세상에는 자기보다 더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아라 예. 이거죠. 예. 그다음에 밑에 또 잊은 거 없으라는 아이들을 가지신 분. 예. 전 겨울엔 정말 쥐약이요. 맨날 추워서 얼굴이 파래서 텔레토비라 듣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아, 얼굴이 파래지니까. 그 텔레토비 중에 파란색 그거 있으니까. 네. 그 밑에 여기다가 리플을 박동찬 씨가 달아주셨습니다. 그럼 님 둘이서 텔레토비 하면 되겠네요. 님들이 뽀와 뚜비니까 그럼 보라도레하고 나날 찾으세요. 그렇군요. 보라돌이하고 나나만 찾으면 되죠. 네. 이거 보니까 더 생각이 나는군요. 예. 네. 보라돌이와 나나. 예. 제가 그 옛날에 그 우리 조카가요. 너무 울어서 갖고 싶은 게 뭐냐. 소원을 이야기라. 이 외삼촌이 소원을 들어주마. 그랬더니만 텔레토비 인형을 사달래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금을 들여가지고 예. 네 마리를 한 마리당 48,000원씩 줘가지고 예. 네 마리를 제일 큰 걸 네 마리를 사다 줬어요. 근데 그 조카가 텔레토비 네 마리를 앞에 놓고 통곡을 해요. 왜? 계속 울어요. 외삼촌은 거짓말장이다. 왜?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텔레토비는 끝까지 5마리래요. 끝까지 5마리래요. 왜? 아니 말을 해라. 내가 달리다가 안 돼서 좋다 그럼 말을 해라. 5마리 이름을 대면 내가 사주마. 그러니까 뚜비, 나나, 뽀, 보라하고 돌이래요. 얘는 보라하고 돌이가 다른 애인 줄 알아요. 갑자기 그 기억이 납니다만 어찌됐든 뭐 보라돌이하고 예. 애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귀엽잖아요. 귀엽네요. 예. 예. 되게 귀엽죠. 우리 조카 때문에 웃은 기억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 애들만이 할 수 있는 유머들.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이제 7살쯤 돼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한글을 배웠어요. 한글을. 네. 유치원 선생님이 가정통신문을 써오라 그랬어요. 예. 이제 아빠가 한글 쓰는 걸 보고 배우라고. 예. 그래서 이제 아빠가 걔가 보는 앞에서 섰어요. 처음 우리 아이를 유치원에 맡길 때는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맡겼는데 그러니까 7살짜리 조카가 그 대목에서 통곡을 해요. 막 울어요. 오. 막 울면서 아빠한테 정말 예. 울먹이는 목소리로 예. 아빠 난 햇님 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아빠가 벌써 유치원 다니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자기는 햇님 반인데 아빠는 나를 아직 걱정 반이나 두려움 반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애가 미치는 거지 얘가. 그 사실 웃음이라는 것은 사실 그 어린이들의 순수함에서 나올 예. 수도 있습니다. 귀엽네요. 아주 굴렀습니다 저는 그때. 예. 네. 하여튼 아유 커서 뭐 될는지 걱정입니다. 아주. 네 걱정 많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데일밴드라는 분이 지금 혹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빨간색 음식에만 국한된 건가요? 전 노파심에 엄청난 상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죠? 그녀의 나이만큼 이쁘게 포장한 장미꽃과 그녀와 바라볼 수 있는 붉은 노을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운 붉은 입술 등 가장 아름다운 연인에게 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색깔로 인해 하나씩 줄어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등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기적이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전 그 기적의 힘을 한번 믿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빨간색에 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마라. 네. 하, 좋은 얘기입니다. 항상 이 마지막으로 가면 이렇게 좋은 진지하게 고민해 주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예. 그래서 요 마지막 리플 외에 이제 기타 리플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 왕과 빈이라는 분이 궁금한 게 있는데 여자친구의 빨간 립스틱을 먹을 때도 땀이 나는가요? 여자친구의 빨간 립스틱을 먹겠다. 예. 지금 뭘 던졌어요? 네. 네. 이런 건 적지 마세요. 야. 다음은 좋은데 여자친구의 빨간 립스틱을 먹을 때 좋은데 좋지 않아요? 상상만 해도 저야 파란색도 좋죠. 뭘 색깔이야 뭘 아이고 뭘 아이고 참. 네 다음은 우황심청이라는 분이 지금 리플을 누군가 달고 그 밑에 또 리플을 달았는데 딱 두 줄입니다. 한 줄 한 줄로 간단하게 승부를 봤습니다. 이 두 분이 예. 대단히 축약적인 분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두 분입니다. 예. 아주 비아냥거립니다. 예. 우왕심청이라는 분이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적었습니다. 예. 뭐 이 사연을 듣고 나니까 드릴 말씀이 없대요. 왜 적었습니까? 리포를 왜 적었냐고요. 드릴 말씀이 없대요. 그러면 안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밑에 신봉사라는 분이 예. 밑에 신봉사라는 분이 뭐 쓰신 말씀도 없네요. 이 두 분 말이죠. 예? 이 두 분 정말 이런 글을 쓸 때 이분들 표정이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러니까 누가 가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쓰신 말씀도 없네요. 이렇게 드리는 게 참 재밌는 분들 아닙니까? 예. 아 굉장히 하여튼 번뜩이는 자체를 가지고 계시는데 예. 예. 아까 그 리플 달아주신 분 있죠? 사랑의 기적을 한번 믿어보는 거. 예. 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